다다가 연못에 띄워놓고 슬슬히 바라보는 이름 모를 소년 밤은 깊어가고 새들은 잠들어 아무도 찾지 않는 조그만 연못 속에 달빛 젖은 금빛 물결 바람에 출렁이는 물결 속에 마음을 달래려고 말없이 기다리다 쓸쓸히 돌아서서 안개 속에 이름 모를 소년 밤은 깊어가고 산새들은 잠들어 아무도 찾지 않는 조그만 연못 속에 달빛 젖은 금빛 물결 바람에 이 누나 출렁이는 물결 속에 마음을 달래